어떤 말도 너를 대신할 수 없는 걸 필요 없어 girl 표현할 수 없는 걸 당연 필요 없어 그저 너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그래 너만 있으면 아찔한 너의 실루엣 넌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날 미치게 만드는 저 작은 행동까지 다 살짝 머리를 쓸어 올린 저 섹시한 손짓 손짓 baby 네 손짓 손짓 내게 끌린 마음을 들킨 끌어내는 손짓 손짓 baby 내 손짓 손짓 And she goes like 내가 내 앞에 지금 완전 feeling good now Feeling good now Yeah, feeling good now 근데 머릿속은 붕 무슨 말을 할까 What, what 머릿속은 blackout 상상력을 깨워 수백 가지 모습에 너를 그려 작은 몸짓이 전부 네 목소리 같아 살짝 머리를 쓸어올린 저 섹시한 손짓 손짓 baby 네 손짓 손짓 조심스레 끌린 그리 대단할 필요는 없잖아 사소한 네 손짓 하나로 또 나를 쥐고 흔들잖아 Oh you got what I want 내게 너만 있으면 돼 Oh you got what I want 내 옆에만 있으면 돼 후회하고 싶진 않잖아 I can't help myself 괜히 덤덤한 척 아닌 티를 내봐도 네 손짓 손짓 내게 끌린 마음을 들킨 길을 잃은 손짓 손짓 baby 내 손짓 손짓 Sing it sing it baby Watch it, baby. 넌 멈칫멈칫.